것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로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그댈 잊고 사는 건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건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댈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